자꾸 눈물이 나 되돌리고 싶어져서 너의 마음속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기다려줄래 If you 나를 모두 잊어도 If you 또 나를 전부 지워도 지켜주고 싶어 오직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 oh, oh. If you 다시 내게 온다면